잘 지내? 너한테 편지를 쓰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. 어떻게 지냈어? 아직도 홍콩 영화만 봐? 어저께 장구강이 죽었다는 거야. 불현듯 네 생각이 나더라. 너 장구경 좋아했잖아. 많이 슬펐겠다, 너. 어쩌면 산다는 건 말이야 지금을 추억과 맞바꾸느니 온종일 지운 집안 곳곳에 어느새 먼지가 또 내려앉듯 하루치의 시간은